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민주노총이 10월 민중항쟁이 있은 지 7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대구에서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 패당 청산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이 괴뢰 패당의 노동학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여 9월 28일 서울의 괴뢰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